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하 야 رحمة ربك عبده زكريا إذ نادى ربه نداء خفيا قال رب إني وهن العظم مني واشتعل الرأس شيبا ولم أكن بدعائك رب شقيا وإني خفت الموالي من ورائي وكانت امرأتي عاقرا فهب لي من لدنك وليا يرثني ويرث من آل يعقوب واجعله رب رضيا 카프 하야 아인스와드 이것은 그대 주님의 종 자카리아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관한 언급이라. 보라, 그는 은밀히 그의 주님을 부르더라. 그가 말하길, 주여, 저의 뼈들은 허약하여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었나이다. 저는 주님께 기원하여 축복받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후에 올 내 친척들이 행할 것이 두렵나이다. 제 아내가 불임이오니 당신으로부터 한 상속인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대를 잇고 야곱의 가계를 잇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를 당신께서 만족하시는 자로 하여 주소서. 야 자카리야 인나 누바시르카 비굴라민 이스무후 야흐야 람 나자알 라후 민 꺼블루 사미야 قال رب أنى يكون لي غلام وكانت امرأتي عاقرا وقد بلغت من الكبر عتيا قال ربك هو علي هين وقد خلقتك من قبل ولم تك شيئا 자카리아여,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의 소식을 주리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 이름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했던 이름이니라. 이때 그가 말하길, 주여,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의 아내는 불임이며 저는 이미 노쇠하였습니다 하더라. 그분께서 이르시길, 그렇게 되리라. 너의 주님이 말씀하사 그것은 내게 쉬운 일이니라 하셨으며 나는 이미 이전에 존재치 않았던 너를 창조하지 아니했더뇨. قال رب اجعل لي آية قال آيتك ألا تكلم الناس ثلاث ليال سويا فخرج على قومه من المحراب فأوحى إليهم أن سبحوا بكرة وعشيا يا يحيى خذ الكتاب بقوة وآتيناه الحكم صبيا وحنانا من لدنا وزكاة وكان تقيا وبرا بوالديه ولم يكن جبارا عصيا وسلام عليه يوم ولد ويوم يموت ويوم يبعث حيا 그가 주여 제게 그 예증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니 주님께서 이르시길 그 예증으로 내가 건전하면서도 3일 동안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리라. 그리하여 그는 예배당에서 그의 백성에게로 나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들에게 손짓으로 말하더라. 요한이여,

إذ قال لأبيه يا أبت لم تعبد ما لا يسمع ولا يبصر ولا يغني عنك شيئا يا أبت إني قد جاءني من العلم ما لم يأتك فاتبعني أهدك صراطا سويا يا أبت لا تعبد الشيطان إن الشيطان كان للرحمن عصيا يا أبت إني أخاف أن يمسك عذاب من الرحمن فتكون للشيطان وليا 성소 안에 있는 아브라함은 진실한 예언자였음을 상기시키라. 그가 그의 아버지께 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당신께 효용도 없는 것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당신께 이르지 못한 지식이 저에게 이르렀나니 저를 따르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바른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버지, 사탄을 섬기면 아니됩니다. 실로 사탄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사탄의 친구가 될까 두렵습니다. قال أراغب أنت عن آلهتي يا إبراهيم لئن لم تنته لأرجمنك واهجرني مليا قال سلام عليك سأستغفر لك ربي إنه كان بي حفيا وأعتزلكم وما تدعون من دون الله وأدعو ربي عسى ألا أكون بدعاء ربي شقيا 이때 아버지께서 대답하사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신들을 싫어하느뇨 내가 단념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돌로 때릴 것이라. 그리고 나로부터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버지 평안하소서 아버지를 위해 주님께 용서를 빌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숭배하는 것을 떠나 저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저희 기도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ما اعتزلهم وما يعبدون من دون الله وهبنا له إسحاق ويعقوب وكلا جعلنا نبيا ووهبنا لهم من رحمتنا وجعلنا لهم لسان صدق عليا 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들을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과 야곱을 주어 그들로 하여 예언자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진실의 말로 그들을 높였노라. وَاذْكُرْ فِي الْكِتَابِ مُوسَىٰ إِنَّهُ كَانَ مُخْلَصًا وَكَانَ رَسُولًا نَبِيًّا وناديناه من جانب الطور الأيمن وقربناه نجيا ووهبنا له من رحمتنا أخاه هارون نبيا واذكر في الكتاب إسماعيل إنه كان صادق الوعد وكان رسولا نبيا وَكَانَ يَأْمُرُ أَهْلَهُ بِالصَّلَاةِ وَالزَّكَاةِ وَكَانَ عِندَ رَبِّهِ مَرْضِيًّا وَاذْكُرْ فِي الْكِتَابِ إِدْرِيسَ إِنَّهُ كَانَ صِدِّيقًا نَبِيًّا وَرَفَعْنَاهُ مَكَانًا عَلِيًّا 성서 속에 있는 대로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주라. 그는 선택받은 예언자이며 선지자이었노라. 하나님은 시나이산 우편에서 그를 불렀으매 신비의 얘기를 나누기 위해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불렀노라.